너를 바라보면 부중력 같아 몸에 힘이 직접 빠져 나가버려 내 의지와 상관없어 멍때리게 돼 설명해줘 내게 말이 되게 너만 보면 나는 바라게 돼 넘어갈 때까지 100번 찍어 내가 꼭 했으니까 생각보다 더 새침해 보여 말도 안 돼 또 어지러워 맘법에 걸린 것처럼 매 순간이 설렘에 벅차서 솔직히 아무것도 안 보여 너밖에 보이는 건 빼고 난 너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너만 바라만 보아도 부담은 같지만 진짜 내 마음 내가 볼 수